7월 27일 수요일.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이성 재공격.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더욱 심기일전하면 오히려 이전의 패배를 만회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해 힘들어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그에게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 성읍과 땅을 담대하게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전략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와 달리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전쟁의 보수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백성의 사기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아이성 점령 방식은 여리고성 점령 방식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매복 작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군사 일부를 아이성 뒤에 매복시키고 자신과 백성은 거짓으로 도망쳐서 상대를 유인한 후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유연한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법이 아닌 우회 전략도 하나님의 전술이요 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확신을 백성에게 심어주며 용기를 북돋웁니다. 패배 이후 더욱 정결케 된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약속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 리더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는 복됩니다.

묵상 에세이 크리스천의 삶 끝없는 도전의 과정 하영주 목사님이 생전에 해주신 말씀이 기억난다. 회고 설교집을 내지 마라. 설교자가 회고 설교집을 내는 순간 그의 설교는 거기까지다.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그간 공부한 것과 사역한 모든 내용이 담긴 컴퓨터를 잃은 적이 있다.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한다고 마루에 내놓고 몇 달이 되도록 미루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컴퓨터가 없는 것이다. 아내에게 물으니 아내가 대답했다. 필요없는 줄 알고 엿장수에게 줬는데요. 순간 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아, 과거를 우려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또 한 번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였다. 새벽에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서 10년치 설교와 강의, 사역 내용이 담긴 노트북을 가져갔다. 그 사실을 안 순간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다. 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지난날을 추억하며 살기에는 아직 이르다. 왕년이 좋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과거의 향수로 현재의 고통에 진정제를 놓으려는 것일 뿐이다. 당연히 위안이 되지 못한다. 자기 인생에 대한 과거형 칭찬일 뿐이다.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논하라. 과거의 회상에 매이지도 말고 미래의 두려움에 빠지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이상준의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한절 묵상 패전의 원인이 된 범죄자 아간을 제거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투재개를 명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을 때 대적과 맞닥뜨리게 될 때 그리고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큰 격려는 없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그 기억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